만남은 언제나 이별로 끝이나 사랑하지 말걸 그랬나 사람은 언젠가 그렇게 끝이나 태어나지 말걸 그랬나 세상이 나쁘고 삶이 아프고 그래서 우는 척하다 소용없어 웃는다 Never say goodbye 영원한 건 없기에 영원한 이별도 없는 거야 Never say goodbye 다시 만날 걸 알기에 웃으며 떠나는 거야 박수 칠 때 떠나고 아름다운 이별하고 살다 보면 사라진다 걱정 붙들어 매라고 기억을 기억하고 추억을 추억하고 죽을 만큼 울다가도 결국 눈물이 마른다고 희극 비극도 결국 끝이 있는 연극일 뿐 그 중에 찰나일 뿐 나의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적기에 다시 어딘가로 떠났네 사람이 나쁘고 사랑이 아프고 그래서 죽은 척하다 Never say goodbye 영원한 건 없기에 영원한 이별도 없는 거야 Never say goodbye 다시 만날 걸 알기에 웃으며 떠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다 했어 말걸 그랬나 희극 비극도 결국 끝이 있는 연극일 뿐 그 중에 찰나일 뿐 나의 남은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기에 다시 어딘가로 떠났네 Never say goodbye 영원히